영수 씨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엇을 할 거예요? 가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섬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. 와, 좋겠군요. 부럽네요. 얼마 동안 발리 섬에 있을 거예요?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.